You make me sad and cry again. You make me sad and cry again. You make me sad and cry again. You make me sad and cry. 하루 1분 1초마다 나의 마음이 달라져. 네 한마디에 울고 또 웃어. 내가 봐도 못난 여자가 됐어. 빠져있는 너의 전화기 잠들었다는 뻔한 얘기 나 혼자 예민한 거 봐. 가사 없는 너의 얼굴이 또 시큰둥한 너의 목소리 나 혼자 불안한 거 봐. 너무 슬픈 스토리야. 꽃이 보이는 얘기야. 제발 이 맘 줄다리긴 이제 지쳤어. 왜 편안하면 안 되는 건데 왜 내가 너만 바라볼수록